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성지 주님 순환 성지 주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로 이제 성주간이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성지 주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한다고 해야 되나요? 기억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동시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 자부했고 동시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신앙을 받아들이죠. 우리 선조 뭐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로부터 받으신 경우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소개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서 빌면 좀 잘 들어줄라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발길로 이렇게 발길을 돌리신 경우도 어쩌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오지만 살다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서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또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신까지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요, 그죠? 예수님을 배신한다. 배신하는 건 어느 정도로 해야 배신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른 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예루제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맨날 화만 내는 어떤 선생한테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 맨날 화만 내는 어떤 수도생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맨날 불평불만만 있는 친구였죠. 이 사람한테 이제 스승이 소금 한 덩어리를 먹입니다. 먹어보라고. 그래서 맛이 어떠냐? 짜다고 하죠. 당연히 소금 한 덩이를 먹었으니. 그리고 그것을 또 큰 강으로 데려가서 그 소금을 강에다 뿌리고 그 물을 먹어보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 맛도 안 나겠죠. 이런 것처럼 너의 마음이 이 강처럼 넓다 한다면 아무리 짠 게 너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좀 시시할 것도 같은 그런 가르침을 내려주죠. 신앙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오늘 특히 오늘 복음과 오늘 상황과 연결을 했을 때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 뭐 단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어쩔 때는 한없이 의탁하다가도 또 어쩔 때는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예수님 쪽을 향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세상 것들에 의해서 쉽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넓은 마음으로 그분에게서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여러 가지 해석되는 이유들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모습들,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께 죽음을 안겨줬던 그 모습들, 하지만 아직 부활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또 지키면서 삽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쳐다봤다가 또 다른 작은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특히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상기시켜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그분을 알고 기뻐했을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 내가 가끔 그분을 외면하고 있을 때의 나의 모습, 이 모습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 성주간 거룩할 성자가 붙은 주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막 거룩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간을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이 기간 중에 그 죽음,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을 찾을 수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 가지 모습들, 두 가지뿐이 아니겠지만 그런 두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는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